들어봤어. 할 말 있는 건 아닌데 보고 싶은 건지. 넌 어떨지 몰라도 난 네 생각이 나네. 미안해 자고 있었던 건 아닌지. 혹시 줄줄하지 않아 뭐라도 잠깐 먹으러 갈까. 그게 아니어도 난 괜찮아. 커피라도 한 잔 한 얘기는 하자. 집 앞으로 갈게 아님 네가 와. 그 대신 내가 살 테니까 다. 조금이라도 망설였다면 baby girl 그냥 나와 사실 집 앞인 girl. 네가 처음 네가 해봐 네가 제일 갖고 싶어 내 맘 모르지 안다고 너 몰라 like 엄정화 알 수가 없어 있어 엄청나 더 이상은 너와 정정한 관계는 싫어 넌 나야 baby 아름다운 baby in my eyes 널 보고 싶어 잠도 안 와 you for the whole day 말해줄래 okay 우리 둘만 빼고 모든 게 멈추듯 단둘이서만 놀게 매무는 밤하늘도 오늘 따라 멋지게 우리를 반기는 대체 너는 어디에 빨리 와 빨리 와 준비하지 않아도 완벽하니까 난 마야